HUBS 당신의 숨겨진 이야기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들은 내가 고대하던 일이 긍정적인 결과를 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저는 한참 동안 기다려왔던 일일수록 기쁜 감정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내가 기쁜 상황일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내 곁에서 나의 길을 응원해주고 묵묵히 지켜봐주던 사람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축하를 받는 게 아니라 축하를 해주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걷던 동료가 먼저 성공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피어오를 것 같나요? 힘든 일을 함께 겪고 그동안의 수고로움과 힘듦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시간들을 알기 때문에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감정들이 먼저 피어오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보지 못하는 감정의 깊은 곳에서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만나볼 감정은 그렇게 대놓고 표현하기에는 내가 작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나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지는 혼란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아요. 매드클라운 이혜리의 수치인 분명 잘 지내 난 요즘 그냥 그렇게 살아 예전보다 살만한데 맘은 그렇지 않아 안 본 지 오래됐네 요즘 넌 어때 요맘땐 자주 아팠잖아 괜히 걱정돼 좀 나아졌니 예전에 달고 살던 기침은 약 좀 잘 챙겨 먹어 고집 부리지 말고 감기라도 걸리면 넌 무척 오래 가잖아 알아 나 걱정할 자격도 없잖아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 내게 자꾸 말해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어버리라고 한스런 눈빛으로 나를 보면 말해 근데 나도 그걸 아는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길을 걷다 멈춰서 한숨 한번 쉬다가 멍한 표정 짓다가 하루가 또 지나가 지나가면 나아질까 지금 아픈 게 작아질까 참아지는 게 아니라면 아픈 대로 두는 게 왜 이런 거죠 내가 왜 이런 거죠 아무렇지 않은데 이제 내가 없는 하루가 벌써 무뎌졌을까 내가 아픈 만큼 아플까 헤어졌고 다 끝났어 같은 밤 같은 밤 너만 없이 아픈 나 내 색조차 안 하려고 정말 했었어 했어서 난 늘 연락들과 널 부담 줬던 마음이 지금 와서 미안해 결국 아무리 숨겨봐도 난 역시 안 돼 이 생각 나 편지 한 통 썼는데 마땅하게 어디로 보낼 곳이 없어 사실은 난 미치도록 네가 보고 싶고 많이 아파 너무도 힘들다고 말하려고 했었지 어찌 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너에게 물어보려 했어 정말 뭐가 뭔지 정말 뭐가 뭔지 나는 어떻게 너 없인 아무것도 못해 왜 이런 거죠 내가 왜 이런 거죠 그렇지 않은데 왜 내가 힘들까요 내가 아픈가요 많이 아픈가요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은 알 수 없는 어디선가 조금씩 피어올라 큰 감정을 만들어내는 질투와 함께합니다. 여기서 질투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미워하는 감정을 의미하죠. 질투는 혼자만의 단순한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잃게 될 것이라는 현실에서의 우려나 두려움, 불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타인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질 때 자기 긍정감 저하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흔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사랑을 준다고 화가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질투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991년판 브로크하우스 대백과사전에서는 질투심을 이렇게 정의하죠. 타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불쾌감에서 증오에까지 이르는 마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질투의 정의와 비슷하신가요? 저는 어쩌면 사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진실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주 느낄 수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일상의 많은 순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투를 느꼈을 때 아, 나의 솔직한 마음은 이거였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참 알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감정이죠. 질투에도 여러 형태가 있어서 어떤 질투심은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지만 또 때로는 질투의 대상에게 해를 입히려는 마음까지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질투를 느껴봤던 순간들이 생각나시나요? 웬디의 Like Water. 내 어깨에 기대 싫어 나게 해. 질주는 사회적 고통과 관련된 영역에서 두뇌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질투를 툭 터놓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생각해보면 저는 상대에게 질투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2등밖에 하지 못했을 때 가장 질투를 크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존재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할 때, 나와 다른 상대를 비교했을 때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질투를 자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질투심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친구, 가족, 부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동생이 태어나 부모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느끼면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투는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는 것은 꽤나 괜찮은 일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설령 질투가 난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절대 표현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무언의 약속처럼 여기곤 하죠. 연애를 할 때에도 친구 관계에서도 질투는 항상 숨겨야만 하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 신경 안 쓰는 척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질투를 외면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결국 질투의 감정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상당 부분을 노출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상대방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꼴이 돼버리죠. 동시에 둘의 관계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등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느끼며 신경 쓰인다는 사실까지 털어놓는 셈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투가 느껴질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블랙핑크의 스테이. 조금이란 같은 말 때로 내 맘에 상처를 내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지도 날 혼자 위로하고 오늘 하루도 혹시나 떠날까 늘 불안해해 I just want you to stay 쫓아가는 너의 그 무표정 속에 oh, 천천히 내려놓은 잠을 거울에 속삭이곤 해 oh,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지만 그게 너다워 그래도 stay stay stay with me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이렇게 나를 아직 날 사랑하니 내 맘과 같다면 오늘은 떠나지 마 굳이 너여야만 하는 이유 묻지 마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La la la la la la Bye.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La la la la la la "저는 질투가 느껴질 때면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감정을 표현했었는데요. 이렇게 본인만의 방법으로 질투를 표현하게 되면 그렇게 나쁜 감정이라고만 느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내가 특정 위치에 도달하고 싶어 하거나 어떤 물건을 소유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열망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를 발휘하게 하는 추동력이 돼주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팝스타인 마돈나는 과거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성공과 라이프 스타일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다며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질투를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대상을 밝히고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공이라는 마돈나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질투심에서 시작된 감정은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돼준 거죠. 여러분들도 마돈나처럼 질투의 긍정적인 방향만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왠지 스스로에 대한 강인한 믿음이 감정을 지지해주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이렇게 질투의 대상을 통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다 보면 자신이 몰랐던 능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발휘되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네요. 샤이니의 안녕 유앤아이 네 두 눈 속에 빛나던 우주 꽃처럼 날 향해 쏟아진 말들 따뜻하게 잡아준 두 손과 우리만 살던 세계 속에서 한 줌에 쥐어질 기억 웃으며 매일을 추억해 시간에 맘이 무뎌질 거라 서로를 위해 발을 돌려도 아픈 건 나뿐이야 괜찮아 보이겠지만 나는 쉽지 않아 내 맘은 장식이었냐 내 가슴 속에 많은 별 아프게 빛나는 별 하나 찾고 싶지 않지만 꺼지길 바라지 않아 햇살이 우리 밝게 비쳤고 높았던 하늘에 눈물 한 방울 친구들이 위로 슬프지 않은 것 같아 약속한 겨울바다와 꺼지지 않는 초 하나 버리지 못하는 모든 걸 난 미소 짓게 만들고 있어 아픈 건 나뿐이야 괜찮아 보이겠지만 내게 뛰고 있는 내 마음은 장식이었냐 내 가슴 속에 많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인데요. 질투는 별거 아닌 별거 같은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서로를 사랑하게 바라보는 연인들의 눈빛이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배고플 때 누군가 옆에서 밥 먹는 모습을 볼 때 나는 피곤한데 동료는 피곤함을 이겨내고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사소하고 소소한 상황들이 질투를 유발하며 우리의 감정에 깊숙하게 자리하게 되죠. 그렇게 감정을 느끼고 좋은 방향으로 표현하다 보면 우리 모두 질투할 가치가 있다 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질투와 함께한 오늘의 인사이드아웃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구본규,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2주 후에 만나요. HUBS